있다고 해도 난 그냥 너라고 잘못된 사랑인 걸 알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절대 놓칠 수는 없어 너라고 나는 너